거라면 좀 신경 가득 차 있었어. 소리와 함께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원해선 안 될 걸 원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받고 You can call me stupid 그럼 난 그냥 시카고 부츠 난 내가 하기 싫은 일로 성공하기 싫어 난 날 믿어 난 날 믿어 내 등량 넌 날개가 더 큰 위함인걸 난 널 믿어 지금은 미약할 정도 그저 창대한 비약일걸 싹싹 up in the sky 싹싹 get on my pie 네가 피한 길에 피가 돌지 마로 이제 고고지 비행인걸 break up, break up. 나한테 계속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지겠어.